성남의 뉴스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신인 가수들을 소개합니다. 성남의 뉴스를 전합니다. 누님 뉴스. 예, 안녕하셨습니까? 매주 월요일 누님 뉴스의 이길순입니다. 일주일 아니고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여러분 찾아왔었죠. 그때는 먼 곳에서 먼 울산에서 MBC 방송에서 그냥 그 4시간이 걸려서 왔다는데 여러분들 협조 많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이제 일교차가 많이 심해가지고요. 감기가 극성을 부린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뉴스, 행사, 뭐 건강상식 이런 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선 음악 한 곡 들을까요? 거북이가 부릅니다. 어깨 쫙 펴시고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교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감기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감기에서 쉽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감기로 인한 합병증에 더 괴로운 경우도 많다. 학교가 개학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영이도 최근 귀에서 들리는 윙윙 소리에 성격이 날카롭게 변했다. 수업시간 선생님의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에도 벅차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로만 여겼는데 점차 통증까지 잦아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중이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무조건 후벼도 사오종 될 수 있다는 또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고막에서 달팽이 관까지 부분을 중이라고 하고 중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중이염이라고 한다. 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잘 걸리지만 어른들 중에도 물놀이나 샤워 시 물기가 귀로 들어가 발병한다. 중이염은 세균이 이관을 통하여 고막 안쪽에 중이장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 고열 현상이 나타나는 급성 중이염, 압박감과 기울림 및 가벼운 현기증을 동반하는 심출성 중이염이 있다. 또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한 경우 안면마비나 청력 소실까지 나타나는 화농성 중이염도 있다. 일단 중이염이 발생하면 귀에서 노란 진물이 나와 귀가 가렵고 청력이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가렵다고 귀를 계속 후비게 되면 염증이 생겨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이런 중이염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단순하게 여기던 귀 뒤에 있는 뼈에 염증이 생기는 유양동염이란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수막염이 중이염하고도 관계가 있나 봐요. 심할 경우에는 청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 중이염 등 귀에 이상이 생기면 집중력과 하급성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난청이 있으면 산만해지고 언어 발달에도 장애가 오게 된다.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매일 귀지를 긁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귀를 너무 자주 후벼도 중이염 등에 걸릴 수 있다. 귀지는 많이 쌓이면 외이도를 막아 난청이 되지만 귀 속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방어하는 작용이 있다. 어느 정도의 귀지는 오히려 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귀지를 빼낼 때는 깨끗한 면봉으로 하되 면봉에 귀 속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너무 자주 귀지를 후비면 귀 속 피부 표면에 상처가 생겨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중이염 환자 중 15% 정도가 어린이 환자들이다.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걸리기 쉽다. 감기에 걸리면 특히 코와 귀의 분비물이나 이물질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중이를 흘러들어와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환절기가 아이들의 귀 질환에 신경 써야 한다. 아이들이 음악을 들을 때는 귀에 바로 충격이 가해지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보다는 스피커로 듣도록 한다. 만약 아이가 TV에 바짝 당겨 앉아서 TV를 보거나 음악 소리를 크게 들을 때는 중이염을 의심해보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보는 것이 좋다. 예, 너무 TV 앞에 가까이 있으면 귀에 이상이 있다 그럽니다. 코피난 한의원 압구정동 성기원 원장은 중이염의 치료는 천연생약 수출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귀와 관련된 혈자리를 침으로 자극하여 귀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중이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기, 바이러스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둘째는 면역력을 키워 질병과 싸우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인스턴트 식품을 삼가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 평소 가벼운 운동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셔주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예, 애기들 텔레비에 너무 바짝 앞에 가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럼 귀에 조금 이상이 있다니까 한번 이비인후과에 데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음악은 이무승이 부릅니다. 사는 게 뭔지. Now everybody dance. 하지만 사랑 않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영어로는 love라고 말하겠어요. 아픔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영어로는 pain이라 말하겠어요. 헤어지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bitch, I don't know. 사랑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까요? 한번 혼자 살아보다 죽기 전에 갈기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 예, 이무송 씨의 사는 게 뭔지 아주 좀 재밌게 좀 다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은 교육 수능 성적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는 소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으로 수능 성적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들이 분석 자료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수능 성적 분석에서 지역 간 학력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 연제구의 경우 언어수리나 외국어 영역에서는 전국 1위, 수리가 영역에서도 전국 3위를 기록해 지난 5년간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는 부산 외고와 장영실과학고 두 개의 특목고가 있는데 이외에도 특목자사고가 위치한 지역에 수능 성적이 높게 나타나 특목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지역은 특목고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10위권 안팎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강남권과 특목고가 위치한 상위 20개 지역은 1, 2등급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및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양천구는 특목고가 없는 지역이지만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 또한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고 집값이 높은 지역 역시 수능 성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부와 학벌이 자녀 세대로까지 대몰림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건 옛날에는 아주 시골에서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시내 살고 더 큰 도시에 살수록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많답니다. 근데 오늘 나도 처음 아는 것이 부산에서 계속 우등권에 들었네요. 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수능이 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다가 점점 추워져서 그날은 엄청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음악은요, 수험생의 딸에게란 노래를 김기수 씨가 직접 만드는 곡인데요. 아,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언제라도 나에게 아기 나의 딸아 보고 자꾸 봐도 이쁜 내 새끼야 힘에 겨운 학교 수업 늦은 학원 공부 삐죽해진 네 모습이 피곤해 지친다 전쟁 치루지 네, 내년 2월부터 사업자 간 요금 통계 자동 환불이라는 소식입니다. 내년 2월부터 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잘못 받은 미환급금이 사업자 간 요금 상계를 통해 자동 환불 처리된다. 또 1000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은 고객이 원할 경우 자선단체 등에 자동 기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이용자들부터 잘못 받은 요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계좌번호가 확보된 고객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의 자동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환급 대상 금액 총 1,701억 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20억 원이 환급돼서는 아직도 이 통사가 약 143억 원, 유선사 약 38억 원의 미환급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 굉장합니다. 이 중 과오납 요금이 122억 원, 보증금 미수령액은 45억 원, 할부 보증보험료가 미수령액은 14억 원이다. 이러한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 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이 있었으며 특히 환급금액이 소액인 점도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할부 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적시 환급,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유선사로 확대하고 자동 환불을 확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유무선 통신사의 경우 실시간 수납 채널 확대를 통해 납부 확인 시점을 단축해 이중 납부를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 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 시 납부한 할부 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 시점, 번호 이동 해지 포함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 요금 정산 시 등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8월 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를 차지하는 할부 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 발생을 원천 차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화된다.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 시 환급 가능한 고객 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해 미환급금이 자동 환급되도록 했다. 또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번호 이동 해지 시에 미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변경 전 사업자와 변경 후 사업자 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번호 이동 해지 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지 시 또는 환불 신청 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 해지 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 1,000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환급액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 2월부터 이런 일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 미환급액 같은 거 우리가 몰랐던 거 요금을 조금 더 받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일절 다 되돌려 준다고 하네요. 통장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2월 달부터. 조금이라도 들어오나 혹시 모르니까요. 예, 다음 음악 듣겠습니다. 예, 윤신의 노래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열애. 끊임없어 그림자였어요.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예, 오랜만에 윤신의 열애, 아, 그 옛날에 열애 나왔을 때 굉장히 했죠, 인기가. 아, 노래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웰빙 뉴스.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북극에서 빙하가 사라지게 되는 시점이 당초 2060년이 될 거라는 예측에서 2013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말 G20 세계 정상회의에서는 화석연료 대체와 관련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보 간협협의체에서 산림만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하면서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신규 산림 조성, 집약적 산림 경영, 바이오 에너지 이용 증대, 목재품 사용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 바이오베스를 활용하여 산촌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산촌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산림 탄소 순환 마을 조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 탄소 순환 마을이란 산촌 지역에서 산림 바이오베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목재 이용을 확대하여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저탄소 녹색 마을을 말한다. 산촌 지역에서는 숲 가꾸기, 산물, 폐목, 과수, 전정목, 톱밥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 바이오매스가 풍부하다. 이러한 산림 자원을 펠릿이나 칩 등으로 가공하면 좋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 우리 농산촌에서는 과거 화목연료 등을 이용해 난방을 해왔으나 80년대 들어 농산촌의 인력 부족 등의 여건 변화로 연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관청 허들에 일하는 친구지간, 어느 날 주어진 일과 똑같은 한다발의 집, 짧은 시간에 대충 굵게 몇 발의 새끼로 콧노래 여유를 즐기는 꾀돌이, 긴 시간 가늘고 예쁘게 최선을 다한 마당새, 태청하는 원님, 엽전 한 꾸러미 두 사람 앞에 던지며 자기가 꼰 새끼 엽전을 마음껏 깨어가나니, 사필 규정, 가느다란 새끼 엽전을 몽땅 다 깬 마당새, 행복한 콧노래, 한입 엽전도 깨지 못한 어깨 처진 꾀돌이, 어리석음을 심는다, 자신을 깨문다. 예, 사필 규정이란 뜻이, 아,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대로 이제 거둔다는 얘기인데, 요 깨돌이는 깨부리다가 대충 했는데, 그, 엽전을 한 개도 못 넣었잖아요. 그런데, 요 마당새는 그냥, 가늘게 예쁘게 이제 꼬은 결과, 그냥 그 돈을 자기가 다 갖게 되었다는, 아,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좀 사는 삶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 같아요, 모든 게.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신의 새 노래입니다. 신곡. 외로운 여자. 예, 윤신의 DJ, 아주 오래전 노래, 또 새롭게 들어보니까 또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행사 소식인데요. 2009 모란 민속 공예전. 오는 9일부터, 엊그저께 9일부터 11일, 오늘이 며칠인가? 11일이야? 12일인가요, 오늘이? 3일간 지나버렸네. 12일. 12일? 아유, 어제까지 3일 했는데 지나버렸네. 아유. 이게 나 12일 건 줄 알고, 그랬는데요. 그럼 다른 걸로, 다른 뉴스를 또 말씀드릴게요. 나 오늘 11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신건설은 신분당 도촌지구 내에 B4-2, B4-3 블록에 소형 오피스텔, 파크 오피스텔 108호실을 선착순 분양한다는 소식입니다. 도촌지구는 분당 신도시와 접해있어 사실상 분당 생활권으로 34% 녹지율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며 분당의 편리한 교통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제2의 판교로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분당 신도시 초입으로 분당이나 판교보다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며 야탑역을 이용한 전철 이용도 편리하다. 성남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 주변 산업단지의 임대 수요와 2010년 개발 완료 예정인 성남 여수지구 내 행정타운 등 임대 수요 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 구 시가지 순환 재개발 구역의 이전 수요 등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다. 현재 도촌지구 내 원룸은 임대 수요가 대기할 정도로 임대 물량이 절대 부족하며 도촌지구 내 유일한 오피스텔인 파크 오피스텔은 많은 관심 속에 분양 이전부터 임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 건설업체 우신건설이 시공하는 파크오피스텔은 지상 1, 2층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며 43.96제곱미터에서 141.77제곱미터의 총 26개 타입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가는 3.3평방미터당 600만원대로 분당지역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선착순 계약이 가능하다. 예, 요런 경우 제일 작은, 이게, 저기, 평수를 계산해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있으면, 분양을 받겠더라고요. 11~12평짜리. 근데 요런 걸, 600이니까 7천만원인가? 600만 원이면 13평이면 7천만 원. 그 더 작은 더 작은 것도 있대요. 10평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부터 시작한다 보니까 요런 거 하나 분양 받아 놨다가 이렇게 월세로 받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돈이 없어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관심 있고 여유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가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음악은 뭘까요? 사랑이 꽃,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안치환이 부릅니다. 모든 외로움이 견해 바로 네 사람 누가 몰라. 그대를 사랑하거든.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 지는 위에 만나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참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 예, 어느 할머니의 초라한 인생. 단단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계획 없이 짧은 생각으로 행동하고 나면 두고두고 100% 후회만 남지요. 특히 인간관계는 더 할 나위 없이 심사숙고해야지요. 이웃에 77세 되신 어느 할머니가 계시는데 젊은 날에 청산가부 되셨으나 오직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며 아들 교육시키는 것에 온갖 정성 다 쏟아서 훌륭한 인재 만들어 참한 규수하게 혼인을 시켰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며느리 우선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슬퍼서 이 할머니 뒤늦게 환갑 넘은 66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어느 할아버지와 재혼을 해서 팔자를 고쳤더랍니다. 효자 10명보다도 남편 한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실감하며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었대요. 그런데 그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가셨다네요. 재혼할 때에는 살고 있던 그 집을 할머니 몫으로 남겨주겠다고 할아버지뿐 아니라 그 할아버지 자녀들과도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할아버지 49제 지나고 나니 할머니한테 집 비워달라고 하셨더랍니다. 그 집은 이미 그 할아버지 아들 앞으로 변경이 되어 있더래요. 어리숙한 할머니는 울면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자기 아들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러나 믿고 찾아간 피부치 아들 내외는 재혼하셔서 가셨으면 그 집에서 살으셔야지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랍니다. 다시 그 집으로 가시라고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종말이 오르는 것인지 부모를 외면하는 기막힌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 가기를 희망했으나 호적의 자녀들이 있어서 그것마저 갈 수 없다네요. 지금은 그 할머니 지하 단칸 월세방에서 신문 주고 고물 주고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신답니다. 참으로 가엽고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제각각 삶의 몫이 다른 것을요. 진작에 집문서나 할머니 앞으로 돌려놓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아, 제가 좀 너무 안 됐어서 이렇게 편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이런 경우 참 그렇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재혼해서 사시다가 또 헤어지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으면 또 아들이 또 모셔야 되기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 집에 도로 살지 왜 왔냐고 또 이렇게 하니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으라고 공부시켜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 또 이런 일도 또 겪습니다. 그 참 요즘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우리도 그냥 금방 이렇게 부모가 되고 또 늙어가고 똑같은 입장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구절초 유상록이 부릅니다. 바람아 말해다오 인생이란 빌려왔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구름아 전해다오 사랑이란 바람결에 쓰러지는 갈대가 아니라고 마디마디 맺힌 사연 다리 뜬들리질 쏘냐 아홉 마디 꺾인 사랑 별이 진들리질 쏘냐 아 사랑은 꺾였어도 마디마디 꽃으로 빛나는 구절초 그대는 나 몰라라 말이 없고 끝도 없이 감겨오는 수심의 나날이여 그 누가 알아주리 니네 마음 속으로만 홀로 우는 시련의 아픔을 마디마디 맺힌 사연 다리 뜬들리질 쏘냐 아홉 마디 꺾인 사랑 별이 진들리질 쏘냐 아 사랑은 꺾였어도 마디마디 꽃으로 빛나는 구절초 예. 까먹는 거? 예,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이란, 길다면 길고, 길고, 짧다면 짧고, 그래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아름다움도 자란다고 합니다. 스스로 가꾸어야 자라납니다. 혼탁한 도시 공기 속에서도 자기 아름다움을 하루하루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이 된다고 합니다. 아,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이렇게 많이 좀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 시간도 여러분에게 뭐 행사나 뉴스나 이런 거 전해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에 뵙기를 약속을 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누님 뉴스의 이길순이었고요. 기술에는 장미라 국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남의 뉴스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신인 가수들을 소개합니다. 성남의 뉴스를 전합니다. 누님 뉴스.